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가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요. 제가 읽는 것은 품정역 한글판입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며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좀 설명을 하자면 안식일이었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식사하시러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니까 거기에 초대받은 자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었고 여기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는데 우리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단순히 호의로 초대했다기보다는 뭔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엿보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고 그분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또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 앞에 쭉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상에 앉아서 함께 먹게 될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죠.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앉아서 먹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가, 우리말에는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말만 보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본다면 한마디로 덕담을 한 것이죠. 새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그냥 덕담을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서로 모이면 이런 말을 나누었죠. 근데 이제 이 말한 사람의 의도 속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자들이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랬습니까? 그들의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16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식사 시간이 되어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네, 그 뒤에 성경절이 나오는데, 자, 오늘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여기 올렸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 비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베풀었다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람 대신 하나님을 넣으면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여기 어떤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넣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초청장과 함께 보낸 종은 다름이 아닌 그분의 아들이셨어요. 여기 종을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종을 보내셨는데 그 종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종을 보낸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종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49장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동의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보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부터 쭉 보면 이사야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더 뒤로 가서 52장에 가보면요.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자, 그리고 더 넘어가면 53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이죠. 참으로 메시아라서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이죠. 그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종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종은 다 똑같은 종이 아니죠.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들의 종이 되죠.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적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죄의 종, 그렇죠? 자, 그런 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종은 자발적으로, 품성적으로 남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종이 있습니다. 자, 종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는, 그리고 남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참으로 여기 나오는 이사야 53장의 이 종은 바로 그런 종이죠.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사실 우리는 그의 종들이죠. 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또 그리고 왕이신 분이 종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종의 종이 되셨어요. 종의 종. 자기의 종인 그 종에게 종노릇하는 그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이 되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자기를 낮추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품성 자체가 겸손한 분이고 섬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모양을 가지셨다. 종의 외형을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예수님은 모양만 우리 사람의 모양이 되셨지, 모양만 같지 그 속은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그분은 보이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와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사실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양만 우리와 똑같이 생겼지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을 그분이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그분이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는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는 더 가지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더 없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품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종의 품성을 가졌다거나 종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 모양을 가지셨다. 외형을 가지셨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분은 종의 품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모양만 가지셨을까요? 그분은 원래 영원 전부터 종의 품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단지 그분이 영원 전부터 항상 하시던 일들을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는 것이 영원 전이나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건데, 그분이 우리 사람 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에서 예비된 하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옮기신 후에도 아버지의 집에서 이 종의 직분을 이 예수님은 계속 유지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기 자리에 앉히고,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종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고, 종들은 이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섬기는 종의 자세죠. 그래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비입니까?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왕이 종에게 시중을 든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좀 요즘은 그래도 많이 민주화가 돼서 이제 권력자들도 권력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물론 표를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제주의, 절대주의 그런 왕국에서는 왕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영광의 왕이신 창조주가 피지배자인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마련하신 식탁에 앉히시고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죠. 모든 참된 능력은 바로 사랑에서 나와요.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14장 만찬 초청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베풀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만찬, 이 식탁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초청은 무엇에 대한 초청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식탁, 그 만찬, 그것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우리 만찬하면 우리 좋은 먹을 음식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이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분이 우리 원수가 보는 앞에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상을 베푸시고 이래서, 저는 어릴 때 상을 베푸신다고 그래요. 상준 학교 가면 그 상 받는 거 그걸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밥상인 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앞에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먹을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자,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서로 죽여야 되는,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그 식탁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원수가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 이 말이 그럼 또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여기 무슨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잔이 어떻다고요? 넘친다. 그 잔이 넘친다. 우리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다는 것은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외에 우리가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없죠. 자, 이 만나는 누구를 위한 양식이에요? 이기는 자. 다시 말해 구원하던 자들에게 먹는 양식이죠. 자,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넘치도록 만족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차고 넘친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기쁨의 강물. 이 만찬은 적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먹는 만찬인데, 긴장해서 이렇게 그런 식사일까?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고, 그 식사는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 10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왼쪽에는 뭐 있을까요?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죠? 주의 생명의 길, 주의 구원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자, 비록 그들의 식탁이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원수의 무기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 아니면 원수의 함성 소리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구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왜? 아, 구원 얻은 자들을 애호사고 있는 것은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그럼 기쁨도 없는데 억지로 치어짜서 기뻐하라고. 예? 하나도 마음엔 즐겁지 않은데 얼굴만 웃는 표정을 지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그렇게 억지로 웃으면 엄청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다 피곤해요. 자,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된 때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일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준비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안식을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남은 것은 즐기는 것. 즐기고 잔치하고 이제 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기기 위해 그 식탁을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그의 앞에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펼쳐놓으셨죠. 에덴 동산. 다양한 좋은 열매들과 함께 그 식탁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 식탁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과 건강을 주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들이 영생을 얻는데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범죄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식탁이 그러면 그때는 4천년 동안 거두어졌습니까? 아니죠. 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에 초청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그분이 준비한 그 안식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타락후에 그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들이, 타락한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그 지키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그 모든 준비된 것이, 영생을 위한 모든 것이 거두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떤 나무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그 나무에 생명이 있을까요? 네? 그 열매에 생명이 있을까요? 자, 아담이 그 생명과를 따먹고 살아나서요? 흙이 생명과를 따먹고. 아담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이죠. 사실 그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일 그 나무가 진짜 생명을 주는 그 하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다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기를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바로 구세주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기를 막으신 거죠. 자, 우리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 개혁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좀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옛날 처음 한국의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라고 이렇게 품종력하고 같이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여러분 들으면 이게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창세로부터 이 말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에 붙일 수도 있대. 뭐 헬라어에는 그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킹 제임스에는 창세로부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다 연결시켰는데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개혁 개정에는 그걸 바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바뀐 거죠. 뭐 번역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죠. 그 뭐 다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성경을 대조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어린 양이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창세,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성경의 그 말은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어디예요? 어린 양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맞다고 믿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이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엇도 아세요? 그들이 범죄할 것도 아세요. 왜 한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범죄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 죽고 고생하게 될 걸 아시면서 왜 창조하셨나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아직? 미쳐? 한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의심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많은 그런 질문들을 받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타락할 걸 아시면서 왜 창조하셨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걸 아시며 고통당할 것을 아시면서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가득 섞인 질문이죠,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하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될까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수현님. 수현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죄를 범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애먹이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걸 알았다면 수현이는 어떻게 창조를 할까요? 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수현이 아주 순수해서 그런데 우리 좀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린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안 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왜 했냐 이거죠.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 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답은 단순해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또 우리 같으면 안 하죠. 내가 이 창조해가 얘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안 하죠. 왜 그래요? 우리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을 창조하면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멸망하게 될 텐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속에는 이기적인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창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기적인 하나님. 왜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기를 잘 낳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를 본 거예요. 내 인생을, 짧은 인생을 이 아기 키우는데 투자를 썼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그때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품성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십자가는 비슷한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창조를 안 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과 반대됩니까? 이기심과 죄와 반대되고 이 죄를 멸하는 도구인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만찬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할 때부터 이미 이 구원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로 그분은 결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만찬에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만찬은, 그 식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뭐 1844년부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분 안에 마련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다음 편은 우리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있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 이 안식일에 좀 더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